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가 전격적으로 발표된 뒤 하루가 지났습니다. 각 신문 사회면에 나타난 그 관련 기사 제목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FM 영화음악 시작할까 합니다. 지읒일보, 경악, 우려, 환영, 시민과 전문가 박수, 히읗신문, 놀라움 속 국민들 환영, 사채업자 등 침통, 명함 엇갈려, 디귿일보, 검은돈 추방 기대, 히읗일보, 경제혁명, 분배정의 기대, 키읔신문, 올 것이 왔다, 지읒일보, 어떻게 될까? 지읒일보의 제목처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강원도 강릉 노암동의 다리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토이스 중에서 The Closing of the Year,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크리스마스 파티가 벌어지던 그 장면에서 흐르던 곡이었죠. 자, 오늘은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다 안 끝났는데. 다이어리 등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합니다. 예,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수함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어, 그랬어? 알려졌지 뭐. 700-8788. 그래도 내 사수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성장 700-8788. 프랭크 파머는 돈을 받고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직업 경호원입니다. 한때 대통령 경호원으로 이름을 날리던 그가 개인 경호원이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Frank, I'd like you to stay on. No good in a permanent position. My feet go to sleep. 프랭크의 철칙은 절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각이 무뎌지니까요. 그만큼 그는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프로페셔널입니다. 레이첼 마르는 현재 인기 정상의 여가수입니다. 그녀의 공연이 있던 어느 날. 열성 팬이 보내온 그녀의 마스코트 하나가 폭발합니다. 레이첼의 목숨을 노린 거죠. So you're saying you won't protect Rachel Mirren just because she's in show business? I don't do so. 레이첼을 돌보는 아저씨 드베니가 프랭크에게 주 2,000불을 제시합니다. 레이첼의 경호를 맡는 조건이죠. Portman? Yeah, Portman was interested. But we heard that you were the best. There's no such thing. 하지만 프랭크는 경호 상대가 여자인데다가 특히 연예인이라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만약 맞게 되면 주 3,000불이라고 배짱을 부리죠. 그리고는 드베니에게 칼솜씨를 자랑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빠릅니다. 비싼 만큼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은근히 내세운 셈입니다. Frank Farmer to see Miss Marin. Alexander Graham Bell to see Miss Marin. Got an appointment. Yeah. The atomic number of zinc is 30. 드베니의 요청으로 레이첼의 대저택을 방문한 프랭크. 헨리 포드 to see Mr. Devaney. Who? Henry Ford. Come in, please. 프랭크는 입구부터 이름을 다 다르게 됐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무턱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호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얘기죠. 레이첼은 집에 마련된 연습실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에 여념이 없습니다. 홍보 담당 싸이, 경호원 토니, 운전사, 그녀의 언니 니키, 무용수, 백크로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주위에 우글대긴 하지만 그중 그녀의 안전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프랭크의 눈에는요. Rachel, Frank Farmer's here. Phil, do you think this is me? It's terrific. Frank Farmer's here. Who's here? Frank Farmer, the bodyguard. I think Rory should be my bodyguard. Rachel, raise your butt out there and come meet this man. All right, I'm up. Frank Farmer? Rachel Mirren. Hello. Hi. Wait a minute. 레이첼은 프랭크의 존재가 썩 반갑지 않은 눈치입니다. 자기 생각과는 달리 경호원치고는 꽤 미남이긴 하지만 경호원 때문에 자신의 자유가 구속당하는 것은 귀찮고 싫은 일이니까요. Well, I think I'm safe when I'm here at the house. So I guess the main thing will be is when I go out. Yeah, exactly. Toilet for you and all that stuff, okay? I don't want you to falling all over me everywhere I go. 지금까지 생활 패턴을 바꿀 수가 없으니 외출할 때만 따라다니라고 프랭크를 마치 시종 부리듯 하지요. 자존심이 상한 프랭크. 이곳은 자기가 올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Miss Mirren. There's been a mistake, a misunderstanding, so if you'll show me the quickest way out, I'll save us each a lot of trouble. You can go by the pool. Nice meeting you. 긴 얘기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프랭크. 그런데 그런 그의 태도가 오히려 레이첼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I should have told you more. I'm sorry, but I was afraid you wouldn't go through with it. I thought I'd let the two of you work it out, come to an understanding. We did. 디베니 아저씨는 프랭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레이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니까요. 다만 그녀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This is just in the last six months. 디베니는 프랭크에게 6개월 전부터 날아온 협박 편지를 보여준 다음 그를 레이첼의 침실로 안내합니다. So I think we should show him the room. 최근에는 편지의 범인이 이 침실에까지 침입했었습니다. I mean, this would really freak her out, wouldn't it? What do you think? 하지만 홍보 담당인 사이는 레이첼이 놀랄까봐 본인에게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I'd say that qualifies as a problem. Oh, fuck. We don't need this bill. What kind of problem? The house is wide open. Excuse me? The house is wide open.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집안 경비에다 당사자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Tell me how you want to work and I'll accommodate you. Well, I can't protect her like this. Like what? I won't be responsible for her safety if she doesn't understand what's going on. I'll talk to her. 프랭크의 직업적인 본능이 꿈틀댑니다. I'll talk to her. 가수이자 배우인 레이첼 올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TV에서 후보 지명 뉴스가 방송되는 그 시간에도 누군가가 The time is coming when you shall die. 널 죽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내용의 무시무시한 협박 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경호 업무를 계약한 프랭크는 레이첼의 집을 선보기 시작합니다.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새로 바꾸고 곳곳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게다가 시야를 가리는 정원의 나무도 모두 잘라버립니다. Hey, what you looking at? Frank? The fence is going to come in all around this particular area. Let us see. start to act kind of like a gay. Come on, let's go. Not yet. Now break. 레이첼의 운전사도 미행을 따돌리는 법을 프랭크로부터 배웁니다. 프랭크는 협박 편지에서 범인의 단서를 찾아보려고 워싱턴에 있는 옛 동료들과 편지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범인은 지능범입니다. 편지는 노래 가사 중에서 글자를 오려내서 무척 정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지문도 없고요. 프랭크는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사인을 받으려는 꼬마까지 막죠. 레이첼은 그런 그의 행동이 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팬들과 사진을 찍고 얘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녀의 차를 누군가가 뒤따른다는 사실은 프랭크만이 눈치챕니다. Turn right here. Is that him? He's going up. Shortcut. You want me to do 180? No, I don't want you to do 180. I want you to slow down. 운전사는 프랭크가 지시하는 대로 차를 몹니다. 일단 미행을 따돌린 다음 프랭크는 차에서 내려 미행 차량을 뒤쫓습니다. 하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I don't want her doing anything she's always done. The man's a fanatic. So are the guys he's protecting you from. Well, excuse me if I don't faint. Well, then think about your son. What about Fletcher? 레이첼은 이제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까지 간섭하는 프랭크가 얄밉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심도 깊어갑니다. So you don't think so? Oh, you're such an expert on famous people, huh? I've seen a few. 여자 옷가게까지 따라들어와 경호하는 프랭크. 레이첼로서는 감정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 그가 정말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참다 못한 레이첼이 묻습니다. 자기를 싫어하냐고요. Look at me, farmer. You don't approve of me, do you? Disapproval is a luxury I can't afford. Oh, gets in the way, right? Don't like your emotions getting to you? Never mix business with pleasure. That's right. 자신의 일에는 개인 감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 프랭크의 정떨어지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프랭크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까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I know. There's so much that you just don't see. Two, three, four. Okay, wait, but you know, I want to make it really full. Shh, shh, shh, shh. What? 그날 밤, 레이첼은 늦도록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는 프랭크를 발견합니다. 그가 진정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straight up. Uh-huh. Right there, hold it. Maybe hold a little still. Well, what exactly am I looking for? Bomb. 다음 날 아침, 운전사와 함께 차 밑을 점검하던 프랭크의 눈에 외출복 차림의 레이첼과 홍보 담당 싸이가 보입니다. Good, right there. Oh. Wait, hold that for a second. Son. I thought it was dinner. Are we going somewhere else? The mine. What's the mine? It's a club, Frank. Come in here. Frank에게는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Frank에 대한 사이의 도전인 거죠. Frank는 할 수 없이 레이첼에게 예쁜 십자가를 줍니다. It's beautiful. 뭣도 모르고 얼굴이 환해지는 레이첼. You close the class but sends a signal. So if there's ever a problem we're separated, just press it and I'll know you need me. 하지만 그건 프랭크와 그녀를 연결하는 전자 발신기였죠. 레이첼이 새 뮤직비디오를 선보일 음악클럽에는 이미 수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분장실에 도착한 레이첼에게 큰 꽃다발과 함께 편지가 배달됩니다. 기쁜 얼굴로 편지를 뜯어보는 레이첼. "널 죽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적힌 바로 그 편지입니다. What do you mean, another one? Bill, what do you mean, another one? They didn't tell you. Didn't tell me what? There were some letters before, Rachel. Same kind of thing. Threats, oddball stuff. We didn't want to worry you, sweetheart. And somebody got into the house. Someone was in my house? Okay, let's not get hysterical. 그때서야 레이첼은 그간의 사건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싸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를 무대에 세우려 하고 프랭크는 공연 취소를 고집합니다. 프랭크의 호의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레이첼을 연호하는 관중들의 함성에 그녀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Finally,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시작하죠. Communications problem here. I mean, excuse me. I need to keep this all clear, all right? Look, Frank, I know what you're saying, all right? You got a job to do here. But you got to understand that Rachel has a job to do, too. And that's what she's doing, Frank. Out there. I mean, look, she's so hot right now. This is her time. If she doesn't get out there, she's dead. You know, 싸이가 기세등등해서 프랭크를 몰아붙입니다. 가수란 인기가 없으면 곧 죽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 편지건 뭐건 노래를 해야 된다고요. One word. Yeah, well, it could put you in the nomination. One word to turn about this, about anything. Yeah. 극장의 열기는 순식간에 뜨거워집니다. 여성 팬들이 무대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프랭크도 무대에 올라가려고 하자 레이첼이 손짓으로 그를 막습니다. 순간 레이첼이 누군가에 의해 무대 밖으로 뇌동댕이 쳤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로 들려다니는 레이첼. 어느 틈엔가 그녀에게 다가간 프랭크가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무대를 빠져나갑니다. 에이, got you, didn't I? 다음 날 아침, 보안 장치를 점검하는 프랭크에게 레이첼이 다가옵니다. So, the only thing I can figure is for you to take me out. 프랭크에게 전날 밤의 일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데이트를 신청하지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요. 그런 두 사람을 언니 니키가 유심히 지켜봅니다. 맞다고 바가니 つける 薬は 네나. 뭐니? 프랭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칼을 뽑는 사무라이 영화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무라이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에서부터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Well, he didn't look like he wanted to die to me. Mm. 극장을 나와 어느 바에 들어간 두 사람. Your kind of place? Yeah. Your kind of music? Absolutely. 레이첼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스타의 가면을 벗어버렸으니까요. Come on. You can dance, can't you? 레이첼과 프랭크. 두 사람은 스타와 바디가드가 아닌 사랑에 목마른 남녀가 돼서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컵 깨지는 소리에도 스텝을 멈추고 긴장하는 프랭크. 오히려 레이첼이 그를 달랩니다. Don't worry. I'll protect you. 오늘은 자기가 그를 지켜주겠다고요. 독신인 프랭크의 집. 벽에 걸려있는 일본 칼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칼을 빼드는 레이첼. 칼끝을 프랭크의 가슴에 겨냥합니다. 당신은 정말 감정이 없나요? 프랭크가 레이첼의 스카프를 벗겨서 칼 위로 날립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두둥강 나는 스카프. 그와 동시에 프랭크는 레이첼을 힘있게 껴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레이첼은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Rachel, I don't want to get confused about what I'm doing here. 하지만 프랭크의 마음은 편하지 못합니다. 사적인 감정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게 자기 일인데 그만 그걸 저버렸으니까요. 레이첼은 그런 프랭크의 태도에 애가 탑니다. Christ, I told you why. I can't protect you like this. So that's it for me. 일 때문에 사랑을 끝내야 되냐는 절박한 물음에 프랭크는 덤덤하게 그렇다고 할 뿐입니다. Well, you can live with it or you can fire me. But I can't fuck you. 싫으면 해고하라는 말도 함께요. 에이즈 퇴치를 위한 레이첼의 마이애미 자선 공연은 이미 표가 매진된 상태입니다. 프랭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녀의 경호에 최선을 다하지만 레이첼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공연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프랭크는 리셉션 자리를 둘러보다가 대통령 경호원 시절의 동료 포트맨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Hello, Frank. Portman. It's been a long time. You're in the job? Yeah, well, technically I'm off duty, but the governor might show up here later, so I thought I'd give it a light check. 레이첼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오더니 보란 듯이 포트맨을 유혹합니다. Not right now. Good. Because I'm the only person in this room that needs protection. 프랭크가 질투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지른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결과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포트맨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려 들었으니까요. No. No. 겨우 위기를 모면한 레이첼. 프랭크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인더스트리얼 디터전트, Frank. It matches the traces in the glue. We're getting to it. We're gonna nail this sucker. Yeah, well, don't take too long, Ray. Frank. 프랭크는 워싱턴으로부터 협박 편지에 꼬리를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는 바빠집니다. Rachel? Where is she? I don't know. Where's Tony? I don't know. I thought you were with her. 레이첼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는 없습니다. 프랭크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Thuringer, this is Farmer. Where's your man at the door? The door to the suite, where is he? Get somebody up here now. He doesn't know. Where are you going? 그가 막 뛰어나가려는 순간 쇼핑백을 잔뜩 든 레이첼이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Hi, Bill. Rachel, where in the hell have you been? Frank에 대한 일종의 시위지요. 프랭크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러면 끝이라고 경고하지요. One more time and I'm gone. You remember something, Farmer? You work here. You work for me. Rachel. 그녀는 바디가드를 부리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날 밤 Hello. 레이첼의 방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That's your baby, is that you? No. No. 섬뜩한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흘러나옵니다. I'm through, Bill. What? I said I'm through. 한편 홧김에 괜히 죄 없는 사람을 두들겨 팬 프랭크는 더 이상 사적인 감정에 말려 들어가기 전에 레이첼을 떠날 생각입니다. 드베니가 말려보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베란다로 나가는 프랭크. 전화 때문에 충격을 받은 레이첼이 그보다 먼저 나와 있습니다. I understand now. 그 누구보다도 프랭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 자신이 이제는 더 잘 압니다. Frank, I need you. I'm afraid.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하죠. It means canceling the rest of your concert dates. 그렇다면 공연을 취소하고. No more Psy. 홍보 담당 사이를 내보내고. You give Devaney and Tony a vacation. Okay. 경호원 토니도 휴가 보내라는 프랭크의 말에 그저 순순히 응할 뿐입니다. 프랭크는 레이첼과 그녀의 아들 플래처, 운전수, 그리고 언니 니키만을 데리고 아버지의 시골집에 은신합니다. 아침이면 프랭크 부자는 집 앞 눈길의 발자국을 살펴봅니다. The deer? Yep. Big. 노루의 것도 있고 사슴의 것도 있습니다. Oh, yes, he does. Jesus loves me. 레이첼이 니키와 한 목소리가 돼서 노래를 부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언니와 함께 불러보는 찬송가입니다. Oh, yes, he does. For the Bible tells me. Where's Fletcher? 그 순간 프랭크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프랭크는 급히 플래처를 찾습니다. 플래처는 혼자 배 위에 올라가 있죠. 프랭크가 급한 마음에 그를 물속으로 밀어버리죠. 그 순간 폭발하는 배.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새 전화선도 끊어놨고 차도 다 부서버렸습니다. 이건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짓입니다. 더구나 레이첼이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뜬 눈으로 집안을 지키던 프랭크는 언니 니키가 부엌에서 술을 마시며 울먹이고 있는 걸 봅니다. I was an idiot last night. Tell me about it. Who is it, Nikki? He almost got flipped. How do we stop him? He almost got that bitch. Who is it? Who is it? I don't know. You can call it off. 이 모든 일이 동생과 노래를 같이 시작했다가 동생의 재능을 따라갈 수 없어서 노래를 그만둔, 그래서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힌 니키가 사주한 짓이었죠. 그런데 설마 아이까지 노릴 줄은 그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동생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분한 마음에 술에 취한 채 사람을 고용한 것이었으니까요. 니키는 프랭크에게 막아달라고 애원합니다. So what if we can't find this stuff? 그 순간 낯선 인기척, 누군가가 침입했습니다. Stay here and don't move. Nikki. 니키가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프랭크는 괴한의 뒤를 필사적으로 뒤쫓았지만 괴한은 차를 타고 달아나 버립니다. 더 이상한 일은 협박 편지의 범인은 전날 LA에서 이미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레이첼에게 반한 정신 이상자였죠. 그러니까 어젯밤의 괴한은 레이첼을 진짜 죽이려는 직업 킬러라는 것, 프랭크는 이제 확신합니다. Stringent security surrounded the funeral in Beverly Hills today of music executive Nicky Marin, who was gunned down at a lakeside retreat last week by an unknown intruder. 니키의 장례식은 끝났지만 괴한의 추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이 살아있는 한은요. 프랭크와 레이첼은 범인이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을 노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시상식만은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프랭크를 믿으니까요. 시상식 날입니다. 수많은 관중과 카메라가 스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이첼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가장 강력한 수상 후보입니다. And the award for best achievement in sound goes to Kay Colvin and Michael Smith for Hot and Cold. 음향상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곧 레이첼과 남자 배우가 무대로 나가 음악상을 발표해야 합니다. Thank you so much. His mother must have been very most proudest of him at that moment. Huh? 20 seconds. Give him a 20 seconds. 그 시간 무대 뒤를 둘러보는 프랭크. Portman. Hey Frank. How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here? 우연히 옛 동료 포트맨을 다시 만납니다. Him. 사회자의 경호원 자격으로 왔다는 포트맨. Rachel? Clyde? What's wrong? We're ready to go, okay? Frank. Rachel. 레이첼과 프랭크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프랭크는 범인이 오늘 일을 해치우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레이첼은 그 언젠가 프랭크가 준 십자가 전자 발신기를 두 손에 꼭 쥡니다. 시상자의 레이첼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가는 레이첼. 무대에 오른 그녀는 긴장했기 때문인지 프롬터의 대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상자 봉투를 여는 순간 급기야 그 내용이 협박 편지로 보인 레이첼. 그만 무대를 내려와 버립니다. 순간 프랭크는 직감이 떠오릅니다. 사회자에게 바디가드인 포트맨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죠. 하지만 사회자는 포트맨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범인은 바로 포트맨이었던 것입니다. Listen, I need you on the other side of the stage, all right? What do you want me to do? 마음이 급해진 프랭크. 무대에서는 여우 주연상 후보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프랭크. 그 순간 카메라를 어깨에 맨 포트맨을 발견합니다. Rachel Maron, Queen of the Night. 여우 주연상엔 밤의 여왕의 레이첼 마런. 프랭크는 기쁘게 무대로 올라가는 레이첼의 얼굴 위로 총구에 빨간 조준점이 찍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는 프랭크. 레이첼을 향해 날아오던 총알이 그의 어깨에 박힙니다. 무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쓰러진 프랭크가 관중석 끝을 향해 총을 겨눕니다. 포트맨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레이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프랭크는 의식을 잃습니다. 이제 레이첼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떠납니다. 한쪽 팔을 기브스한 프랭크도 배웅을 나왔습니다. I would only be in your way. So I'll go. You okay? Yeah. But I know. 레이첼을 태운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Every step of the way. 순간 비행기를 멈추는 레이첼. 트랩을 뛰어내려와 프랭크에게 뜨겁게 매달립니다. 두 눈 가득 고였던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If I should stay, I would only be in your way. So I'll go,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생각하면 가슴이 헐어져 나갈 것 같은 아슬아한 나의 옛사랑과 나의 젊은 날을 한시도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지켜봐 주었던 가슴 시린 나의 친구 희전이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서울 도봉구 수유사동의 장연희 씨. 어떠셨어요? 잘 보셨습니까? 휘트니 휴스턴과 케빈 코스터가 주연을 한 영화 바디가드. 오늘 기로 보는 한편의 영화로 보내드렸습니다. 하이텔로 사연 보내주셨죠? 반포에서 소희씨, 그리고 하이텔로 두 번이나 휘트니 유스턴의 노래를 신청해주신 남정우씨도 잘 보셨겠죠? 저 오늘 별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음악을 느끼셨으면 됐죠?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